김일성 주석 회고 에티오피아위원회 베린 전국위원회가 아디스아바바와 코토누에서 김일성 주석 회고위원회가 앙골라와 마자르에서 6월 23일과 24일에 각각 결성되었습니다. 회고위원회들은 7월 8일에 즈음하여 세계 자주화협의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업적을 칭송하는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좌담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